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게 이 책세상 문고 4,9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한 달에 한 권씩 뚝뚝 읽으면 좋잖아요. 공부가 제일 싼 거야. 4,900원 아니에요? 일찍일찍들 사세요. 책 살 때. 나 4,900원인데 얼마야? 5,900원? 1,000원 올랐네. 이게 초판 나왔을 때 바바바박 사. 언제 그리고 저 품절될지 모르니까 또 바바박 사놔야 돼. 아 정말. 아니,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무섭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추천 도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보면 품절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게요. 아 추천 도서 하나 있어요 오늘. 저 삼국지연이. 그 이문열 평역 삼국지들 많이 보는데 그거 보지 말고 김구용 선생이 번역한 삼국지연의를 보세요. 서울출판사에서 나오는데 10권 세트야. 김구용 선생. 김구용의 삼국지연의.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 퇴직을 하시고 나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출판문화센터 빌딩이 있어요. 근데 출판문화센터 빌딩에 민음사, 한길사, 열화당 이렇게 세 출판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비를 좀 하셨었더랬어요. 근데 그때 아마 얻어다 놓으셨는 것 같아. 집에 이문열 평역 삼국지가 있더라고. 내가 무심코 봤는데 소설이 꽂혀 있는 장소에 있는 책들을 관심이 없으니까. 엊그저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와 있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뜯어서 버렸지. 이런 책 이렇게 떡재본 돼 있잖아요. 예? 떡재본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쫙 뜯으면 쫙쫙 뜯어지거든. 그래서 10권 뜯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인데 내다 놓으면 그 동네 골목에다 내놓으면 모으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져가니까 10권이니까 좋아하시지. 김구용 선생이 번역한 삼국지연 이거 읽으세요. 이거 진짜 담백하고 좋아. 완전히 제대로 된 번역이. 이문열이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삼국지연이가 중국 원나라 때 작품입니다. 중국 원나라 때 작품이기 때문에 사서삼경을 잘 읽는다 해서 삼국지연이 원문을 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당시에 대중소설이기 때문에. 즉 선진시대 진나라 이전의 그 작품이잖아요. 저기 논어 이런 것들은 그때의 한문하고 원나라 때 한문은 다르죠. 현대 중국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20년 걸렸어. 김구용 선생이 번역하시는데. 김구용 선생이 누구냐? 한문은 역사학자 이희화 선생 있잖아요. 이희화 선생도 김구용 선생 앞에 갔으면 한문 얘기를 못 꺼내.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야. 한문하면 죽이는 양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양반이 1922년생인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성균관대학 국문학과의 교수로 계시던 분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얘를 집에서 키우면 엄마 아빠도 일찍 죽고 얘도 죽는다 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절에다 맡겨서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김구용 선생이 4살 때 금강산으로 들어가셨어. 절에. 절에 가서 뭐 하겠어? 달마가 동쪽으로 갔나? 김구용 선생이 절에 가셨단 말이에요. 절에 가서 뭐 했어? 날마다 불경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정말로 가갸겨결을 절에서 배운 양반이니까 한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양반들이, 이런 책이 이 솔출판사에서 나왔어요. 10권짜리. 진짜로 죽이는 양반입니다. 이 김구용 선생 하면 다 제 마음이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고려대 사학과를 나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배우잖아요. 그때도 역사를 잘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역사, 국사, 세계사를 우리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부 안 해도 100점 맞는 과목. 제가 역사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학과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인아, 내가 사학과를 가려고 했었단다. 응? 너 사학과지나.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대학 입학의 본고사를 보니까 본고사에 이제 한문을 따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문 선생님이 있었어. 한문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신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었어요. 그 한문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외 한문을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 외 한문 그러면 이제 이태백의 한시, 두보의 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론의 어부사, 뭐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 발을 씻고 뭐 이런 거 있어. 응?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 아, 속상하다, 석춘아. 네?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봐. 이제 막 소동파의 적벽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제가 공명의 출사표, 이런 거. 금천하, 뭐야, 선제 창업, 미반, 중도 봉조하시고, 금천하 3분의 익주 피피아, 이런 게 있어. 이걸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셨어요. 그 한문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놀러 가잖아, 이제 선생님. 딱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가면은, 왜 그 선생님한테 놀러 왔는데, 내가 한문을 잘하기도 하고, 놀러 가면 선생님이 이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술 한 잔 주시고 청소시키는 거라. 까짓거 청소 뭐 이게 코딱지만 한 방, 예? 걸레 한 번 치면 그만이 젊은 열기. 소주 한 병 먹겠다는데 왜 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선생님 방에, 그 한문 선생님 방에, 그 선생님을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어떤 학회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거기 한문 그 고전 번역하는 데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를 보고 하시더라고. 너 뭐냐? 그래서, 아, 저도 선생님 철학입니다. 딱 이때 그 가오가 확 사는 거 있잖아. 근데 그 선생님 방에 이렇게 족자가 있죠. 족자. 이렇게 글씨 하나가 딱 있는데 인 처리라고 하는 딱 족자 딱 써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78년도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 그게 인철이라고 하는 족자 딱 써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진 사람이 사는 마을 이런 뜻이에요. 인철이가 응? 김인철 그게 아니라 응? 어진이가 처하는 동네란 말 아니에요. 그죠? 직역을 하면 돼. 근데 여기에 딱 뭐라 써 있냐? 이걸 쓴 사람이 김구용 딱 써 있는 거야. 이 김구용 선생이 한문에 또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이 서예가 한 서예 하시는 분이야. 김구용 선생이 쓰신 그 시집이 있어요. 김구용 전집으로 나오는. 근데 그 시집 표지가 다 김구용 선생이 쓰신 글자로 이렇게 표지가 돼 있어. 장난 아니 필체가. 그래서 내가 아 인철이 김구용 딱 써 있는 거. 그래서 이때 내가 김구용이라는 이름을 들었어. 그래서 저분이 누굽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입부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족자를 하나씩 써주시는 거라. 아씨 김구용 이 서예에 대한 어떤 열망과 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 한문 선생님이 이혜영 선생님이었는데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김구용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한테.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갖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한테 이렇게 족자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찬사가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막 그 어린 마음이 이걸 듣고 와 막 그 한문 선생님 너무 꼬운 거야. 그렇잖아. 선생한테 막 이렇게 족자를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방에다 걸어놓으면 얼마나 꼬아. 나는 뭐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방도 없어. 난 남장제가 있으니까 남장제 셋이니까 맨날 방에서 애들끼리 막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불 거라 내가 안 끈다 뭐 이지라 이게 거의 뭐 우리는 아비규환 막 뭐 인간 대 인간의 늑대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홉스의 자연 상태 분위기에서 사는 놈이 다 선생님한테 술 한잔 먹고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이 한문 얘기를 듣는 거야 이게 가면서 내가 막 여러 번 막 써보는 거 막 인철이 막 써보면 내가 써갖고 나도 김구용 써놓을까 막 이렇게 글빨 안 나오잖아 글빨 안 나오잖아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10대 청소년에는 이런 동경을 가져야 돼. 그때 못 가졌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져야 돼. 인류 보편의 이상 있죠. 인류 보편의 이상을 철없던 시절에 가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뻘짓을 안 해. 정은찬 씨 봐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이걸 못 봐서 그래. 10대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한테, 정은찬 씨 어머니가 그랬잖아. 응? 아드님, 우리 집안에 정승이 끊겨진 지가 몇 대가 되었네. 그 소리만 듣고 자라가지고, 언제 부총리 하나. 이걸 평생, 10대 청소년에 정승 소리만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모으고, 뻘짓하고 정승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안 해, 나는. 아니, 내가 한국에서 최고로 그,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고려대 경영학과 나온 이명박이한테 고개 숙여 이거 받으러 가겠어? 나는 못해. 나는 아까 공부 좀 해라 소리를 해도 내가 선생님이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못해. 나는 못해. 어서 아 물론 나는 비리가 막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차격이 있어요. 일단 빚이가 근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있긴 있어.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게 이 우리가 임명장을 받을 때 이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이렇게 이걸 나는 못해. 이걸 못해. 예전에요. 제가 쓴 서평집 주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출판문화협회인가요? 거기서 그 올해의 책으로 뽑혀서 상을 받으러 간 적 있어요. 그 저기 사간동에 있는 경복궁역인데 거기 갔는데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 하는 김재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책을 읽읍시다에 나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거기 출판문화협회 그 연구위원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딱 있더라고. 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야, 그 한겨레 신문에 그 고명석 기자 있죠. 그 사람도 무슨 책 해갖고 같이 상을 받는다고 해서 신문사 기자가 나하고 막 나란히 상 받는데 벌써 짜증이 확 나더라고. 안 갈라 그랬어 내가. 그때 출판사 사장이 좀 가주시라고 좀 이런 걸로라도 좀 팔아야지 우리는 제작비도 좀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간다. 갔어요. 갔는데 뭐 고명석 기자가 좀 이렇게 변태스러운 웃음을 흘리면서 막 가까이 와서 막 엉덩이를 막 이렇게 대려고 그러고 막 그래. 막 짜증나고 막 이래서. 뭐 음식이 좀 있길래 음식이 좀 먹고 막 있는데 막 친한 척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막 이런데 상을 딱 주는데 김지훈 그 국회의원 있잖아. 그 사람이 딱 있어. 그래서 상을 받은 사람한테 악수를 하더라고. 근데 내 앞에서 받은 사람 있잖아. 그 교원대학에 누구지? 저, 뭐야. 신문화사, 문화사 전공하는 주, 조한욱 말고, 주명철. 주명철 교수인가도 뭐 금서의 문화사인가? 그래갖고 상을 받으러 왔어. 교수잖아. 국회의원이 이제 김재윤이가 딱 악수하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 진짜 뒤통수를, 이 교수가. 국회의원한테, 나는 김재윤이가 따는데, 딱 이랬지, 내가. 정말 그래서 어쩔 거야 지가 나를 민희를 배변해 내가 그 사람이 고개를 안 숙여보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더라고.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 나 선생이고 너는 국회의원 아니야. 우리의 종 난 선생. 이게 안 되더라. 근데 그 교원대학의 그 주명철인가 그 양반을 막 이렇게 아주 그 화사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딱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흰자에 너무 많이 보여버리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자존심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자리 아니니까. 내가 인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배가 곧게 생겼다. 그럼 해야지. 해야지. 아유, 인물이 훨씬이네요. 이러면서 해야지. 그게 아니면, 민우를 대변하시오. 딱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잘 분리를 해야 돼.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한신이 무뢰배의 가랑이를 지나간 것처럼 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적어도 책, 공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자존심을 꺾으면 안 돼, 여기서는. 응? 그 사람이 뭐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잘났겠어? 이게 지금 책에 관해서 상을 받으러 왔는데. 그잖아. 그렇게 딱 자존심을 세워버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너무 국회의원한테 고개 숙이니까 안 좋아. 어쨌든, 그래서, 이런 김구영 선생 같은 이런 양반들에 대해서, 이런 존경심을 확 어린 시절에 몸에 품으면, 현실이 그것과 어긋났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것, 아이디얼한 것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게 돼요. 한때는 빗나갈 수 있어도. 여기 이제 10대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분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이상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 이상적인. 가령, 아빠 내가, 엄마 내가 이번에 말이지, 학교에서 탁 배웠는데, 이 중국의 역사 장난 아니에요. 중국의 역사, 이 어마어마해요. 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스스로 호적에서 파서 나가세요. 부모가 흔히 자녀를 호적에서 판다고 하는데 그런 부모를 호적에서 파야 돼. 그래갖고 다른 집에 이상을 키워주는 집안으로 입양을 시켜요. 입적을 보내야 돼. 그게 그런 부모 스스로 호적을 파야 돼. 그 말 한순간 호적을 파야 돼. 나는 진짜 그래서요. 우리 애가 이렇게 뭐 찌질하게 막 먹고 사는 줄. 야 임마 아빠 책 1년에 한 달에 한 10곳씩 팔면 그래도 라면 10개는 살 수 있어. 그걸로 색소폰 배워라, 색소폰.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먹고 산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먹고 산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 어? 집에서 다 김구용 삼국지연이 이게 사, 없지요? 사세요. 사가지고 딱 배달 올 거 아니야, 이제? 예스 24 알라딘 배달이 딱 오잖아? 그럼, 아가 이리 와봐. 김구용 선생님, 내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 강선생님한테 내 들었다. 김구용 선생이 이런 분이다. 한문 하면 김구용 왔다다. 이렇게 일러주라고 그리고 쫙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오, 이 기준이 높아져야 돼. 높아야 돼. 맨날 국무총리가 목표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이상적인 것을 갖다가 마음에 품게 해줘야지. 그래야 애기들이 커서도 이 찌질한 소리를 안고 살지. 추천도서 이거는 품절 아닙니다. 철학책 전문 출판사 EJ북스에서 낸 책이 한 100종쯤 되는데 30종이 품절이에요. 빌어먹을 내 책 다 품절이야, 씨. 낭만주의 뿌리 품절이잖아, 지금. 네. 네, 그죠? 그 품절인 지 오래됐어요. 저번에 반값 세일하더니 그냥 안 찍나 봐요. 1년에 1000권은 파는데 그래도 그런 책 좋은 책인데. 이사야 볼린의 그 멋진 그 강의를 녹취 따가지고 번역을 해 놓으라.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도무지 마련되질 않아. 정말 이거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읽다 보면. 자네 콤포드 책 읽다 보면 이게 오지 않았어? 그 엑스타시가 있잖아?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걸 참 미치겠네. 자, 파놉티콘의 관리를 봅시다. 헛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관리의 원칙이 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관리의 원칙. 고통 완화의 원칙, 엄격함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경제성의 원칙. 그쵸? 벤담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돈을 벌려는 벤담 형제의 모험심. 경제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 고통 완화, 엄격함,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구현된다 해도 세 번째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경제성의 원칙. 생활, 건강, 신체적 편안함, 필요한 교육, 수감자의 미래 소득 외에 경제성은 관리에 관한 모든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벤담이 말했어. 가장 먼저. 공공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목적을 위해 가혹함이나 관대함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건 뭐냐면 감옥을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운영해서 이윤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 있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감옥 민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민영화. 이게 공공비용을 지출해서 경제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 벤담의 효율적인 도구라는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단면을 달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준호 알겠나? 예. 읽어봐. 그 자체로도. 그 자체로도 항상 중요한 경제성의 원칙은 특히 감옥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이유들을 일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초과비용의 문제다. 즉 이 파놉티콘 시스템의 비용을 절감하는 많은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 여기서 벤담은 감옥개혁에 반한다는 사람이 제기하는 주요한 이유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는 파놉티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반대가 경제성 하나면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사설 공장들이 방치되거나 도난당하기 일쑤인 데 비해 사설 공장들은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성하고 있다. 따라서 감옥의 경제성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사적 이익에 맡겨야 한다. 이랬어요. 이제 경제성이라는 말을 사적 이익이라는 말로 또 환원시키죠. 계속. 감옥에서 이익이 난다면 그리고 그 이익 때문에 즐거워질 수 있다면 감옥을 얼마나 잘 관리하겠는가? 이게 바로 벤담이 내놓는 사적 이익에 맡기는 관리. 그러니까 여기서 벤담이 논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탕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사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이 벤담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은 뭐냐? 사적인 이익에 좌우되는 인간형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3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권력에 대한 애정은 잠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금전적 관심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 공적 정신은 느슨해지며 새로움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치열해진다. 지금 계속 이 부분을 털어서 갑니다. 오늘 내가 숙제 내줬죠. 벤담 이 책에서 한 문장. 지금 많이 반성들 하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걸 골라온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써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문장을 골랐나. 오늘 반성한 결과를 써와도 돼요. 이 문장을 왜 골랐나 하고 최소한 세 가지 근거를 갖춰서 다음 주까지 써와야 돼요. 숙제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시 41페이지로 또 갑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문단, 밑에 문단. 창현군 읽어봐. 금전적. 금전적 동기가 없는 관리자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신뢰를 보장받으면 받을수록 신뢰를 얻을 만한 일에 노력하는데 소홀해진다는 것 때문이다. 관리의 핵심이 강한 애착이라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의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투명합니다. 네, 여기서 벤담은 인간적 신뢰를 얻을수록 신뢰를 얻을 만한 일에 노력하는데 소홀해진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이제 여기서 벤담은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신뢰를 가지고 되지 않는다. 사적인 이익의 거래 관계예요.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니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훨씬 더 크죠. 가령 우리가 아킬레우스에게 이 말을 들려줬을 때 아킬레우스는 어쩌겠습니까? 짜증내겠지. 나는 그런 놈이 아니야. 나는 친구가 죽었을 때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도 포기하고 나는 나섰어. 명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것을 이런 얘기에 공감하지 않겠죠. 벤담은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를 그쪽으로 되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45페이지로 들어서 위에서 두 번째 문장. 사적 이익을 조차 이 회사들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더 유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당한 수익을 올리고 국가는 이후에 모든 계약에서 이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국가와 이 민영화된 감옥,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사기업으로서 운영되는 이 감옥은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날 어떤 공기업 민영화나 이런 논리들을 펼 때 공기업 민영화가 일어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될 것들이 완전히 손해와 이익으로 대치되게 되면 결국에는 싸구려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이 철밥통이다 욕하지 말고 그냥 좀 철밥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령 수도를 민영화한다. 그럼 우리는 다 똥을 먹는단 말이지. 싼 맛에 싼 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해봐. 물이 싸. 그지? 석춘. 물이 싸단 말이야.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물 먹는 게 낫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것들은 민영화하면 안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죄수들도. 자, 죄수들이 많아. 이게 우리가 죄수라고 그러지 말고, 가끔,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복지원 비리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나죠? 복지원 비리.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잖아요? TV에. 그, 원생들을 갖다 받아가지고 이 원생들을 갖다 노역시키고 고추 따게 하고 해갖고 쇠 빠지게 시키고 이게 복지지원금 받아면 뚝 쳐먹고 있잖아요. 그 사기업이잖아요. 이때면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그런 복지원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벤담의 아이디어는 사람은 사적인 이익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공정하게 할 것이고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하면 잘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람이 끝없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빈민을 갖다 수용하는 곳이니까 공공기관인데 그것의 공공성은 어떻게 담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죄수들을 교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입니다. 52페이지 펴보세요. 핵심적인 기재 중에 하나가 노동입니다. 이 노동은 교수들을 교화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죄수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뭔가 이윤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이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52페이지 일과 시간표의 문제로 넘어가자. 노동에 관하여 이는 경제성의 이유에서든 정의나 인간성의 원리에 의해서든 불행한 사람들의 현재 운명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의 열매를 통해 그들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한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경제성의 이유가 있다. 노동의 산물들을 이용해서 이 기업이잖아요. 예.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윤을 취하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정의나 인간성의 원리에 의해서든 그랬어요. 정의나 인간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해서든 노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동을 함으로써 이제 이 기업 이 감옥에서 기업적인 이윤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 벤담이 내놓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준 그 유인물을 좀 보세요.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이 책에 나오는 벤담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벤담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이 파놉티콘 이 자체만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아이디어가 그 시대에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이제 3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폴라니가 말하는 벤담의 그 파놉티콘에 대한 평가. 맨 위에서 봅니다. 그가 아까 얘기했죠. 돈벌이를 위한 벤담 현재의 모험사비였다고 폴라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가 제안한 근면의 집은 12개로 나누어진 5층짜리 원형 감옥식 건물로서 부조를 받는 빈민들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곳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폴라니는 지금 벤담은 아까 제안서니까 착취라면 안 쓰겠지. 근데 폴라니는 이것을 착취라고 탁, 아하. 알 게 뭐야? 착취죠. 양말 공장에서 양말 만들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준영 어디겠어? 군대지. 니네 후배들 광우병 쇠고기 먹었더라. 넌 안 먹었어? 저는 제대 이후의 일이야? 그때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돼지고기 먹었어? 호주로 먹었어? 네. 어. 근데 요새 전경들 다 광우병 아니 미국 쇠는 소고기 먹는다더라. 보도가 나왔어요. 과천청사에서는 호주산, 과천청사를 지키는 전경은 미국산. 보도가 나왔어. 그래서 전경들이 요새 광포해졌나봐. 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군대 있잖아, 군대. 군대가 그 착취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포크레인을 한번 해도 될 것 같다가 이렇게 소대가 지금 야사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작업원 나와.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한번 와서 팍! 찍으면 끝나는데. 요만한, 정말 손바닥만한 야사 들고 소대 병력 다 나가서 쟁일 파고. 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해양경계 근무 쓰다가 저기 걸려가지고 야석 갖고 그냥 가로 2m, 세로 2m, 깊이 2m 그냥 땅 파고 또 다시 묻고 또 파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 이게 정말 한없는 작업입니다. 그거 목적 없는 노동이 정말 괴롭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차라리 때려주세요 중대장님. 차라리 물 빻다를 내게 물 빻다를. 물 빻다가 뭔지 알아, 조현주 씨? 곡괭이 자루 있지? 응? 곡괭이 자루 있잖아요, 곡괭이 자루. 그 진짜 두툼하잖아. 양동에다 물을 가득 받아. 그래서 곡괭이 자루를 갖다 이제 양동에 물 가득 들어있는 곡괭이 자루를 갖다 밤새 담궈놔. 그럼 곡괭이 자루에 물이 쫙 스며들어. 그걸 맞으면 착착 감기는 게 무지하게 아파요. 그걸 물 빻다라고 해. 그걸 맞는 게 나아. 이게 야전석 갖고 이렇게 가로 2m, 세로 2m, 깊이 2m 파고 묶고 그 옆에 또 다시 짓는 구덩이 5개만 파면요 인간이 무목적적인, 아, 확실히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 목적론적 존재구나, 인간은. 봐보세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인형 눈깔 붙인 양반들이 가끔 맛이 가는 수가 그렇게 생겨요. 이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중앙이사회는 런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회를 모델로 한 것으로 5파운드 혹은 10파운드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계획이었다. 벤담은 안 냈는데 사실 여기 있었던 거야. 이게 주식회사죠. 지금 벤담의 책엔 요 얘기 없잖아요. 관리의 뽀샤시한 관리, 네? 아름다운 죄수 뭐 이런 빌로 갔는데 여기서는 폴란이 이걸 체크했어. 5파운드 혹은 10파운드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몇 년 뒤에 출간된 어떤 글에 이렇게 쓰였다. 브리튼 섬 남부의 빈민 관련 사업의 경영은 모두 하나의 주체에게 권한이 주어지며 그 모든 비용을 하나의 기금이 모두 맡게 된다. 이 권한을 가지게 되는 주체는 조인트 스톡 컴퍼니, 말 그대로 주식회사. 예를 들어 국영 자선 회사 같은 이름을 갖는다. 이게 벤담의 말이에요. 벤담의 말이에요. 그 밑에 각주 32번을 보면 벤담하고 퍼포 매니지먼트 이랬잖아요. 빈민 관리라고 하는 책에 써 있는 거라. 1797년에 나. 그러니까 파노티콘만 읽으면 안 돼. 파노티콘만 딱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감시의 내면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 것들을 읽으면 아, 요거는 완전히 사업 계획서야. 파노티콘은 사업 계획서가 되는 거라. 벤담 형제의 돈벌이를 위한 기획서가 된 거죠. 이 근면의 집은 250개 이상 세워져야 하며 50만 명이 인원을 수용한다. 그럼 벤담은 아 50만 명 이제 머릿수를 셀 거 아니에요? 한 놈당 얼마씩 뭐 이렇게. 이 계획은 또한 격가지로 온갖 범죄 실업자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벤담의 사실주의적 역량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벤담이 요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이유가 뭐냐? 벤담의 탁월한 능력이 어딨냐? 이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실업에 대한 탁월한 분석이 있었던 거라. 실업자 분류가. 그래서 쓸모를 잃은 식량공, 일시적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은 없는 일과 구별하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침체로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계절 실업자들과 기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체된 식량공,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기술적 실업자들이 명확하게 실업자들을 명확하게 구별했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벤담은 이 빈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식량공이 나타난다. 이거는 끝없이 간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수용하는 파노티콘을 지으면 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계의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식량공을 데려다가 양말 만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단순 노동을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잠재적 실업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바로 잠재적 실업의 시기. 잠재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실업 통계는 안 잡혀. 가령 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 용돈을 탔어. 그러면 직업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업 상태야. 통계는 안 잡혀. 그러니까 이 잠재적 실업자들은 언제 늘어나느냐?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할 때 잠재적 실업자가 늘어난다. 예전에 일자들이 대거 사라지고 새로 떠오른 산업이 없거나 아직은 그 본격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그때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이런 구조적인 잠재적 실업자가 확 늘어나는 게 언제냐? 바로 이 산업혁명기다 이거죠. 내가 지난주에 벤담하면 산업혁명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잠재적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전에는 잠재적 실업이 있을 수가 없어. 산업혁명처럼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 굶어죽는 유랑민이 있어도 잠재적 실업자는 있었겠어? 조선시대 때 산업이 농업밖에 없는데 500년 내내 농업인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말도록 하이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호적에서 파겠지. 돈 안 되는 아버지. 세상이 무슨 산업혁명이. 아,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산업혁명이다. 이거 아니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벌써 지금 우리 시대도 이렇게 급변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산업구조 전환기에 이 잠재적 실업이라고 하는 이 실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실업자들이 바로 빈민으로 분류되었던 것이고 이 빈민들을 갖다 데려다가 바로 파놉티콘에다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벤담 했던 것이고 그 파놉티콘은 바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331페이지 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 보면 벤담이 제출한 계획은 폴라니가 보기에 실업이라는 현상 자체를 거대한 규모로 상품화함으로써 경기순환의 등락을 제거해보자는 엄청난 계획이었다 그랬죠. 지금 실업이라는 현상을 자체를 거대한 규모로 상품화하잖아요. 이와 유사한 짓거리가 하나 있어. 탄소배출권.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각 기업마다 탄소를 배출해도 괜찮은 그 할당량을 사, 쿠폰을 사놔. 그래갖고 지네는 많이 배출해. 그럼 탄소 배출이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지. 쿠폰 많이 사는 놈들은 많이 배출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실업이라는 현상 자체를 거대한 규모로 상품화했다는 것. 요게 벤담의 아이디였고, 이게 바로 이 영특한 세뮤얼과 제레미의 형제의 돈벌이를 위한 모험 사업이었던 거죠. 다시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2페이지. 그런데 바로 이런 아이디어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게 뭐냐? 벤담, 문단 새로 시작된 데를 보세요. 벤담 자신도 그가 새로운 사회관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으니 그것은 윤리와 입법의 과학이었다. 그 과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효용의 원리로서 연상주의 심리학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효용의 양을 정밀하게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폴라니에 따르면 또 우리가 보기에도 18세기 영국에서는 통계가 없죠. 통계가 실업자가 몇 명인지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뭐냐 효용의 원리를 가지고 뭔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연상주의 심리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상주의 심리학. 그러니까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든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간다. 인간을 쥐로 보는 거지. 아 인간을 쥐로 보면 안 되지 참. 세상이 씨 이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새 쥐라는 말도 금치거야. 듣보자 밤은 소송 걸리듯이 진중호 씨 소송 걸었어. 드디어 그 변희지하고 소송 시작해서 듣보잡 소송. 변희지가 걸었잖아요. 듣보잡을 썼다고 해서 명예훼손 소송 걸었잖아. 그래서 듣보잡 소송이라고 하는. 아, 너 쓰지 말아야지. 변희지 씨께서는 미치겠다. 그렇게 치면 나는 진짜 날마다 명예훼손 걸 수 있어. 세상에 나 걸 놈 많아. 내가 전에 저기 김영건 선생이 그 운영하던 무슨 아고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나는 인터넷에서 무슨 글을 보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절대 화가 안 나요. 왜냐면 나보다 못난 놈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난 놈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한테 고개를 안 숙여. 화가 안 나요. 근데 어떤 놈이 그때 진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쓸 때였어. 그 몸으로 하는 공부 뭐 그 회사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갖고 썼거든. 집에 더워가지고. 근데 그러잖아. 집은 덥잖아. 회사 일찍 출근해. 차 막 끌고 아침 6시 응? 광란에 질주를 해가지고 저기 역삼동까지 출근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딱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 그거는 창고물론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만년필만 있으면 쓰는 거야. 이면지다. 그래서 썼거든. 근데 그 자식이 거기다가 글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강요 씨 이거 이게 마케팅 수단으로 회사 다닌다고 쓰는 것 같다고. 내가 거기다 진짜 재직증명서 떼서 보내려고 그랬어 내가.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통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멜서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밑에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주면 과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순전히 사변적이거나 훈구학적이 아닌 경험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했으니까 통계는 없어도 경험적인 접근을 한다.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감옥의 원칙, 판옵티컬 관리 원칙 세 가지에서 경제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보다도 우선했으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새롭게 열리는 광활한 영역을 어떻게 조직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주는 임무가 과학의 어깨 위로 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과학이 뭘 해야 되느냐? 뭐 인도주의적인 뭐 이런 배려가 아니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를 갖다가 실질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내놓아라 대책을. 이게 이 당시 과학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바로 그것이 벤담이 주창했던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입니다. 그래서 벤담의 이런 공리주의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학적 급진주의라고 그럽니다. 철학의 철학사였습니다. 벤담을 철학적 급진주의라고 그래요. 필로소픽 레디칼리즘, 철학적 급진주의라고 그럽니다. 과격한 거지. 얄짤없이 기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그것으로 환원시키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벤담을 비롯해서 이제 353페이지를 보면은 벤담이니 로버트 오웬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 우리의 논의 범위를 구호 대상 극빈자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지금 파놉티콘은 극빈자 구호 대상 극빈자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걸로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감옥 아니 신용과 주와 각종 독점체들 저축 보험 투자 재정 조달 그리고 나아가 감옥 교육 복권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한다면 이 각각의 사안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종류의 모험적 시도들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쉽게 찾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공리주의 원칙이 단순히 벤담 이 사람 한 사람이 감옥 설계도 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이것들이 나아가게 됐던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벤담의 죽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사회적 실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시대가 왔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모든 토지와 노동과 화폐를 갖다 시장 속에다 때려 넣어갖고 시장에서 이제 막 맷돌을 갈아서 시장이라고 하는 맷돌에다 넣어갖고 돌리는 진짜 본격적으로 갈아 마시는 시대가 사실은 됐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 상상을 해봅시다. 인문학적 상상을 해봅시다. 벤담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감옥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벤담처럼 이렇게 감옥을 이렇게 하고 벤담처럼 감옥을 해 하면 아까 주식회사였죠. 의사결정을 주식회사에서 해요. 그죠? 사회에서 그럼 사회 모든 기관이 주식회사가 되겠죠. 입법부가 할 일이 없어지. 그죠? 주식회사는 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토론이 필요 없어. 계산 나왔습니까? 네, 계산 나왔습니다. 끝. 이념이 필요 없어. 그래서 폴라니는 이 벤담의 자유주의를 뭐라고 말하냐. 여러 행정기관들이 입법부를 대체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요 자유주의, 이 벤담식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벤담식의 자유주의. 요거는 존 노크나 이 사람의 자유주의하고도 달라요. 요건 공리주의에 입각하잖아. 그러면 토론이고 뭐고 필요 없어. 토론이 아니라 계산이지, 여기서는. 각각의 정파에서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정파들 간의 입법부에서 입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효용을 낼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 적은가만 따져서 그러면 하나의 답이 나오죠. 이제 공학적으로 벤담의 동생 엔지니어처럼 이제 여기서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사회공학. 바로 이 자리가 이 지점이 됩니다. 이 벤담식의 자유, 이 공리주의에 근거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로 사회공학이 돼요. 사회공학. 그러면 입법부를 행정부가 대체해. 행정부는 뭐야? 시행조직이야. 행정부의 시행원칙은 공리성의 원칙, 효율의 원칙, 효용의 원칙. 그죠?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굴러가. 입법부는 어떻게 돼? 필요 없어. 계산만 나오면 되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행정부 우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지금 한국 사회 그러잖아. 입법부 토론 필요 없어. 한국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어. 박정희 이후로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토론 필요 없어. 계산 나왔잖아. 이렇게 끝나. 그 얘기는 끝이야. 그쵸?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아주 기본반, 근데 이후에 의회를 경시하는, 이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의 기본 바탕에는 다 벤담식의 공리주의가 깔려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곳은 당연하게도 기업 조직이죠. 기업이란 말이야. 기업에서는 모든 게 비용으로 보여. 사람을 안 봐. 비용으로 봐. 기업 조직이야. 그럼 기업 조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요. 대학 다닐 때도 계속해서 뭘 따져? 효용인 따지죠. 돈 버는 직업. 자, 머릿속에 효용만 들어가 있어. 그 상태에서 기업에 들어가. 그 기업에 가서 성공한 CEO가 됐어. 만약에. 그럼 그 사람은 입법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효용 중심의 인간이 딱 돼서 탄생한다고. 그게. 그러니까는 얼마나 현대사회의 기업이 민주주의의 적인지를 알 수 있죠. 기업이라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기업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논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논리의 효용을 믿기 때문에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을 정치적으로도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학의 총장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EO 총장,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런 걸 하잖아요.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공리적인 이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됐다. 그럼 사립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각 학과에 소속해 있던 교수들이 교수단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철학과 교수들은 문과에 앉아야 되는 거야, 이제.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돈 많이 버니까 공과대학, 의과대학 교수 이렇게 있는 거지. 아주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훼손되는 거라. 그게 좋은 일이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바로 그 지점을. 근데 이 거대한 이 효율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칼 폴라니가 바로 얘기해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세계는 움직이고 이걸 좀 더 잘해보고자 해서 시장에다가 맡기고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파시스트가 나타나더라 이거지. 안 돌아가. 이거 시장으로 해갖고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돌려야 돼. 돌리려는데 문제가 뭐야? 땅은 말이 없어. 갈면 돼. 근데 사람은? 너 좀 나가줘. 그럼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하나의 도구로만 보고 이 자기 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시장에다 맡겨서 효율과 이익만을 따져서 굴려보자 해갖고 갔단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근데 안 돌아갔어. 근데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니까 파시스트적인 해법이 하나 나온 거야. 그 해법이 뭐냐? 바로 사람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람을 묻은 거지 막. 쓸데없는 애들 묻어버리고 막 공장에다 넣고 막 그런 게 그게 그러니까 폴라니 얘기가 뭐냐 바로 이 벤담 얘기 벤담 같은 사람 왜 이 폴라니가 까느냐 얘네들이 바로 18세기 19세기의 정신을 만들어서 파시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이끌어 이 파국에까지 이끌어온 원인이 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걸 한번 겪었거든. 그러니까 많이 갈 것 같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발을 빼. 미국에서도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발을 빼. 그러니까 작년에 베어스턴스 은행 딱 넘어가고 리먼브러더스 난리 죽이니까 바로 국유화해버리잖아. 얼른 시장을 갖다가 일단 작동 불능 상태로 놔둬. 나라에서 핸들링을 해.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아직 겪어보질 않았거든. 박정희의 성공신화만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식으로 하면 될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박바들이 맞지, 박바들이. 이제 지금 한번 가봐야 돼. 여러분들은 괜찮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 뭐죠 저 침몰하는 배에서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드를 타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은 괜찮아. 근호, 그지? 너 아직 배에 있어? 아직 있어? 빵 좀 남았냐? 우린 배에서 내렸거든. 알고 있거든.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네? 모르고 지금 들러붙어 있다고. 주식하고 있고 부동산 하잖아요. 털릴 걸 이제 모르고 들러붙어 있다고. 지금 여기 주식한 사람 있어? 부동산 한 사람 있어? 없잖아요. 부동산 할 게 안 생겼어. 빨리 내려서 보트를 옮겨 타도록. 이게 벤담, 이게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읽게 될 우리가 폴라니를 읽게 되는데, 읽게 될 폴라니가 이야기하기 바로 전 스토리가 바로 이거예요. 전 스토리가. 그러니까 홉스 로크부터 시작돼서 벤담까지 오는 스토리가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 폴라니, 그 책세상 문구에서 나온 거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폴라니 읽고 나면 이제 논어로 읽으면, 아, 어떻게 살아, 이제 논어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야. 날 배우고 때로 익으면 즐겁지 않은 아니한가. 이걸로 결판이 나는 거지. 날마다 공부하자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야, 이제. 만약에 침몰한 보트에 있으면요. 침몰한 배가 침몰하면서 일어나는 파도에 휩쓸리면 어떡하냐. 죽지. 그건 피하세요. 그래도 배에서 죽는 것보다 낫잖아. 보트에서 죽는 게. 그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거. 아, 사람 다시 태어나.